죄송해요 진짜 너의 맘 왜 이러는데 내게 왜 이러는데 만우절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해 무슨 농담 하는 거야 뭐라고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보고 있다면 내 이별을 보고 있다면 거짓말이라 해줘 결국 마지막에 잘 될 거라고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녹화된 테이프를 감듯이 날 속이냐고 카메라를 찾아서 내게 보여주면 웃을 것만 같은데 이게 다 정말인가 봐 지금 눈